오늘 무슨 요일인지 별들 며칠이 됐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. 언제 거울을 봤는지 얼굴은 또 왜 이런지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만 멍하니 또 바라보잖아. 네가 없는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도 백만 년처럼 느껴. 멍하니 그렇게 살아. 무기력해진 내 몸뚱이 반쪽을 잃어 숨쉬는 것조차 힘에 겨워 아무것도 못해. TV의 드라마 너무나도 슬픈데 떠나는 장면에 와이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내 얘기 같아서 마르지 않는 콧등을 훔치고 울어버렸어. 떠지지 않는 내는 어떡해. 이런 내 얼굴이 싫어 화장을 고치고 고쳐 또 점점 번져가는 눈물에 난 얼굴은 엉망이 돼. 이게 꿈일까 싶어 내 볼을 꼬집어 아픈 건지 슬픈 건지 옛 추억을 끄집어. 아무것도 못해 꽉 막힌 방구석 바닥에 붙어 한숨을 내뱉어 혼자서 눈물을 또다시 삼켜. 오늘 무슨 요일인지 별들 며칠이 됐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. 언제 거울을 봤는지 얼굴은 또 왜 이런지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만 멍하니 또 바라보잖아. 부재중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이제 그만해. 그놈의 번호를 기대하는 내가 미워져 슬퍼져. 밥 숟가락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. 밥 때 놓쳐 술로 배채운 지 오래됐어. 네 생각에 내 온몸이 저려 난 몰래 이틀을 맞고 울어 날 울려. 너만 찾다가 하루를 버려. 이런 내 얼굴이 싫어 화장을 고치고 고쳐 또 점점 번져가는 눈물에 난 얼굴은 엉망이 잊자 그래 잊자. 몇 번을 다짐하지만 선명한 네 얼굴 때문에 1분 1초가 10년처럼 길어져 날 괴롭히고 괴롭혀. 어쩌면 좋니 방법이 없어 제발 좀 살려줘. 오늘 무슨 요일인지 별들 며칠이 됐는지 밥은 먹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. 언제 거울을 봤는지 얼굴은 또 왜 이런지 울리지도 않는 핸드폰 사랑이란 거 왜 이렇게도 아프기만 한 걸까. 시간이 멈춰버려 제자리 걸어 왜 이럴까. 바뀐 거라고 하루가 지나서 잊은 것 뿐인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랑을 지켜볼 뿐이야. 그댈 사랑한다는 말 정말 아껴서 말해요. 하루가 지나가면 만날 것만 같은데 내게 모든 사랑을 걸 믿었잖아. 이게 무슨 요일인지 몇시 몇 분이 됐는지 잠은 또 잤는지 내 생활은 엉망이 돼버려. 이제 내게로 돌아와 정말 내게로 돌아와. 어울리지도 않는 화장은 이제 그만할게요.